같아 매번 끝까지 가네 이건 행복이 아냐 이건 사랑이 아냐 네가 뭐라든 너에게 맞춰야지 널 이해한다니까 그냥 또 이렇게 아무 말 안 하고 넌 먹어야 편하겠지 대단한 걸 아는 게 아냐 이제 많은 기대도 하지 않아 다만 끝이 날까 봐 이대로 널 잃을까 봐 넌 이제 내가 쉬워지니 너는 내 걱정들이 부담되니 파도가 치는 절정 또 아무렇지 않은 듯 너 끌어안아 진심이 아닌데도 받아주고 끌어안아 조금만 괜찮아지면 또 그날이 와 그날이 오면 내 심장이 빠질 것 같아 대단한 걸 바라는 게 아니야 이제 많은 기대도 하지 않아 다만 끝이 날까 봐 이대로 널 잃을까 봐 넌 이제 내가 쉬워졌니 And so you, that's what's really sad.